찬송가 210장 시어성과 같은 교회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품번호 62번 황제이며 1797년 2월 12일에 신이시여 황제를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황제의 생일날 철연되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인 히틀러는 아름답고 수려한 이곡을 매우 좋아하여 나치당의 파티 때마다 이곡을 연주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곡의 연주를 꺼리기도 했다. 이 곡은 당시에 하이든이 왜 천재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완벽한 형태의 곡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악 사중주로 연주할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하이든의 연주곡으로 사랑받던 이 곡은 영국의 국교회 목사이며 찬송시 작가였던 존 뉴턴이 가사를 만들어 1802년부터 찬송가로 불리게 되었다. 뉴턴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라는 시편 87편 3절의 말씀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 가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담겨져 전 세계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합목들이로다. 아멘.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들이 오직 여호와에 의해 심겨졌다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이 심은 존재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심은 존재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존재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손길이 미리 준비해 둔 심령 속에 친히 오시어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모든 참 후사들은 위대한 농부 대신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것입니다. 게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은 인간이 뿌려주는 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물로 그 자신을 적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제공해 주시는 물을 받아 먹고 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일조차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되 오직 그만 바라봅니다. 그는 천국의 이슬을 받아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샘의 원천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조금도 인간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사나운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에게 어떤 빛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무로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시되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보존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유혹을 피해 온실에 숨어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심은 백합목들을 그 날개로 항상 덮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 외에는 어떤 피난처나 보호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백합목처럼 수액이 충만해서 겨울에 눈보라가 쳐도 항상 푸르게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충분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향목이 가장 위엄있게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에게는 여호와 한 분만이 그의 모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목과 모든 백향목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는 인간을 높이고 찬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친히 심으신 자요 그 손에 양육되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그분이 예수